내가 이 조경민 군하고 얘기를 하면 항상 이게 좀 뭔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부터 이렇게 철학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 얘기를 한 뒤로, 아, 난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농구 딱, 그러니까 내가 농구공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그러니까 농구 그러니까 딱 이렇게 밀린다니까. 적어도 축구 그러면 내가 군대에서 축구를 좀 해봤기 때문에 축구나 족구나 이쪽은 좀 발로 하는 걸 좀 해봤는데, 농구 잘해. 근데 이 슬램덩크를 보면 그 강백호가 슛 연습하는 장면 나와요. 슬램덩크 봤어? 강백호가 슛 연습하는데 안 선생이 계속 그렇게 몇 번 이렇게 던지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강백호가 잘 못하잖아요. 무조건 헐렁 헐렁 하잖아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공 던지기에 대한 생각하고 그게 몸으로 붙어와서 이게 슛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 거리가 되게 멀어요. 요 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하고 입의 거리가 이제 한 2초냐, 2초. 정말 이게 손 두 마디잖아요. 이게 귀하고 이게. 근데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도, 이 들은 얘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가서 재정리돼갖고 그대로 전하잖아요. 전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고. 가령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생긴 물체를 보고, 이렇게 생긴 물체를 보고 기억을 한다 해봅시다. 근데 이게 그대로 사진 찍듯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색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전자파처럼 이렇게 기억이 돼요. 전자파처럼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이 형태로 끄집어내려고 그러면은 요 과정, 요렇게 기억이 됐다가 이렇게 끄집어낼 때 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신경세포 있잖아요. 뉴런. 요것을 계속 작동을 시켜야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다친 사람, 특정 부위가 다친 사람 중에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일어난 사례인데, 로마 시내 상공을 헬리콥터를 타고 40분 동안 돌아다니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딱 그 40분 동안 본 것을 기억해봐라 했더니, 집집마다 있는 창문 숫자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힘이에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넘어가고, 이렇게 기억된, 이렇게 전자파, 일종의 전자파 비슷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고 하는데, 요 과정에서 왜곡이 생겨요. 필연적으로 똑같이 사진처럼 못해. 근데, 기억력이 좋다, 책을 빨리 읽는다,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아우,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데, 혹시 속독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속독 안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돼. 훈련을.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서 내가, 요러 한 것을 써야겠다 생각해서 요걸 갖다 글로 그대로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건 있잖아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할 때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읽고 많이 쓴다? 글쓰기의 비법 이런 책들 보면 뭐 다독서, 다상량 뭐 이렇게 말한다고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라. 다 해본 놈들이, 다 잘 쓴 놈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야. 강준영, 그지? 많이 읽고 생각 많은데, 생각은 많은데, 강준영 써놓은 글 보면 찌질해. 내달라고 썼는데, 결국 중요한 말은 두 줄밖에 없어. 소개팅을 했다. 선생님한테 소개팅 했다 자랑하는 거야? 근데 읽으면서, 아이, 자식 어쩌라고 내가. 옆에서 소개팅, 어쩌라고. 잘났다. 왜 다 기억해? 뭐, 레포트 읽으면서 기억 안 되는 줄 알아? 읽는 게 직업이야. 근데, 이게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찌질한 글 중에 하나가 강준영인데 여기 있어. 근데 이거 봐요. 여기 내가 이 한 문장이야. 요 네모 쳐놨지. 요 네모 친 거 보이지? 네. 요 한 문장 빼고 남의 다 헛소리예요. 지금 어? 요 한 문장 빼고 나 헛소리예요. 지금 2009년 6월 28일 나는 소개팅을 했다. 여기 내가 여기 쓰려고 그랬어. 빨간 펜으로 내가 어쩌라고 내가 쓴데다가. 이게 이 할 말은 많은데 왜 이 얘기를 밖에 안 되느냐.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막 굴러다니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굴러다니고 읽었던 얘기가 막 이렇게 뭘 써야겠다 생각하면 읽은 책 얘기가 막 나오고 뭐가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이것을 끄집어내는 게 생각은 많이 하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다독서 했는데 또 다상량 생각 많이 했는데 왜 안 나오느냐. 이게 왜 안 나오느냐. 농구, 그 강백호가 슛 연습을 하는데 아예 딱 옆에서 그, 뭐야, 최소연인가? 그 예쁜 여자 있잖아. 최치수 여동생. 최소연이가 이쁘잖아. 그 최소연 때문에 강백호가 농구부에 가입을 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은 슬램덩크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슬램덩크 얘기를 할 수는 없어. 응? 농구부에 가입을 했잖아요. 최소연 때문에. 소연이가 이뻐. 근데 소연이는 또 누구야? 태웅이만 좋아하지. 서태웅만 좋아하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근데 딱 아예 뭐라 하냐면 허리를 고정시키라 이렇게 말하죠. 의욕을 앞설 것이 아니라 몸을 일정한 틀로 만들려고 그래요. 즉 형식. 정해진 형식 속에서 글을 계속 써봐야 돼. 그래야 되네.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생각들을 일정한 형식 속에 집어넣어야만 딱 그것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된 글로.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형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안 되는 형식 속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뭐야 윌리안 비너스나 이런 애들 이게 테니스 치잖아요. 테니스. 이 테니스 칠 때 테니스 라켓을 딱 이렇게 잡아요. 그립으로. 처음에 테니스를 치러 가면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저 연대장 테니스 치는데 옆에서 봤어요. 테니스 코트 롤러로 좀 밀고 그러면서 봤는데 처음에 테니스를 배우러 가면은 꽁 주지도 않아요. 딱 라켓 잡고 계속 이 짓만 해요. 그죠? 이것만. 꽁 주지도 않고. 알아? 난 농구를 모르지만 테니스는 좀 알아. 그거 봐서 알아. 아, 됐네, 이제. 계속 이것만 한다고, 이게. 왜 폼만 하느냐.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그 폼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칠 수 있게끔. 그래야 공이 정확하게 크니까.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섯 단락 글쓰기라고 하는 형식을 반드시 익혀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서 다섯 단락 글쓰기 다시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글을 5달락으로 쓰는 거예요. 5달락으로 쓰는데 5달락 글쓰기 내가 얘기했죠. 전에도 얘기했죠. 예,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글을 전체 글을 쓸 때 가령 준영처럼 나에게 남은 믿음이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끊임없이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을 나만의 의미로 해석해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문장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면서 나의 의미를 해석해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주장하는 바가.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갖다 염두에 딱 두고 그 주장하는 바를 갖다 하나, 둘, 세 개의 문장으로 쪼개서 써야 돼. 첫 번째 단락에.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단락은 문장 세 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장 세 개로. 즉, 첫 번째, 아예 자기가 이렇게 목차를 짜야 돼. 글을 쓰기 전에, 그냥 워드 프로세스 해갖고, 프롬프터 또박또박 할 때 거기다 직직직직 쓰지 말고, 약도를 그려야 된단 말이죠. 약도를.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준영, 뭐야? 네가 주장하는 뭐가 뭐지?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자기가 메모지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쓰란 말이지. 일단 처음에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다가 아예 그러니까 약도를 자기가 글을 쓸 때 약도를 갖다 딱 만들 때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변화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 문장 세 개만 딱. 성훈 알겠어? 네. 이렇게 쓰라는 거 배운 적 있어? 예전에 어디서 들었어? 이 사람 인생을 오래 산 모양이네. 예전이라니? 어? 올해 한 60 되세요? 1947년에 들었어? 내가 언제 얘기했어?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야기하던 것 같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했지. 이건 100년 전부터 나온 얘기야. 어? 인터넷 구글 들어가지고 에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넣어서 검색을 해보세요. 페이지가 무지하게 많이 떠요. 5 패러그래프 에세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거는 저기 뭐야? 이 글쓰기에 기본 중에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글쓰기 하면 $5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요새 여기 국내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이 보면 난 조선일보 열심히 보거든. 한겨레는 안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 조선일보를 봐야 돼. 그래야 이게 이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나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시는가. 내가 그래서 막 맞추잖아. 천성관이 검찰총장 후보 될 거다. 이거 맞춰버리잖아. 막 조선일보 보면 나와.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노무현 그 전 대통령 그 서거하기 전에 무슨 불구속이니 뭐 포괄적 뇌물죄니 뭐 이런 얘기가 막 흘러나왔잖아. 검찰 쪽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게 공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그랬는데 막 그러니까 검찰이 좀 빨대를 찾네 마네 그랬잖아요. 그 빨대가 천성관이었거든. 조선일보한테 흘려준. 근데 조선일보 보도가 됐었다고 사실. 딱 보면 알아. 보면 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여튼 1등 신문 조선일보 보면, 응?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보면, 그 유명한 아이 있잖아요. 그, 경북대 의대 다니다가 미스 코리아도 되고, 하버드 대학을 갔던 금나나 하버드 입생인가 쓰네 있어요. 응? 그 유명한 엄친 딸, 금나나. 요새 이제 그 조선일보에 그게 나오거든. 금나나는 어찌 되었나? 하버드 갔다는 소문만 있는데, 어찌 됐나? 이게 요새 조선일보에서 다시 취재를 해서 나와요. 근데 걔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가서 미국 대학에서 다니기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에세이를 계속 써야 되니까. 에세이를. 근데 이 에세이를 $5 쓰는 거라. 감은 이거부터 배우는 거야. 이거부터. $5 글쓰기. 이거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딱 $5 글쓰기 쓰는데 첫 번째 단락에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할 바를 3개를 딱 쓰는 거예요. 3개. 이 3개는 넓은 것부터 좁은 범위로 가는 거지. 이거 봐. 모든 것은 변하다. 가장 넓죠? 그죠? 이게 꼭 그렇게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3단 논법 분위기로 쓰는 거예요, 이게. 3단 논법 분위기로 쓴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있잖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3단 논법이잖아요. 그거처럼 쓰는 거예요.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는 요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는 거지. 세 번째 단락에는 2에 해당하는 내용, 네 번째 단락에는 3에 해당하는 내용. 요게 이제 말하자면 본문이야. 요 $5 글쓰기 형식이 A4 용지 한 면으로 쓰는데 요걸 그대로 넓히면 뭐야? 논문이 되는 거라. 이게 서론. 첫 번째 단락. 그죠? 본론. 본론의 챕터 3개,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서론에 있는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만 딱 읽으면 아,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씁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떻게 변하느냐, 정말로 변하느냐, 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그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주체는 무엇인가,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뭐냐, 가령 여기서 자연적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펼쳐 보이는 세계 속에서의 변화니까 역사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이게 항상 개념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주체적으로 대응한다는데 이 주체라는 것이 뭐고, 이것을 대응할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사례들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의미라는 건 뭐냐? 나만의 의미를 만드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락까지 쓰고 그 다음에 결론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단락을 딱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서론의 분량하고 첫 번째 단락 분량하고 다섯 번째 단락 분량을 같아야 돼. 이게 형식을 맞췄어야 돼요. 이게 네 줄이면 이것도 네 줄 여섯 줄 이 정도 쓰면 돼. 보통 A4 용지를 빡빡하게 한 줄 쓰면 25행쯤 나와요. 슬렁슬렁 쓰면 21행 나와. 그죠? 모르죠? 네. 모르면 안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형식이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도 어떤 논문을 쓴다 그럴 때 논문 쓴 사람 주제가 안 잡혔네. 뭐 리딩이 부족하네. 다 개소리고 논문을 쓸 때도 항상 이게 서론 결론, 본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논문을 100페이지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페이지? 좋아. 그러면 본론의 챕터 2, 3, 4가 본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30, 90페이지죠. 35페이지. 결론 5페이지 이렇게 딱 미리 정해놓고 써야 되는 거라. 왜 이래야 되느냐? 이거는 15페이지 쓰고, 이거는 20페이지 쓰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불균형이 이루어져. 읽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냐? 아니, 이 사람은 이것은 좀 이렇게 뿜었네, 이 부분에서. 열받아서 더 썼네. 이거는 객관적인 태도가 못 된다고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형식적으로 갖춰야 돼. 그리고 결론은 뭐냐? 앞에서 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이는데, 이거는 자기가 여기서 미처 못한 얘기가 이런 거였다라든가, 또는 이것을 더,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논할 만한 주제가 못 되지만은,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 이른바 남겨진 과제가 뭐라든가, 요걸 덧붙이면서 마지막에. 근데, 내 마지막에, 느닷없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관계없이 여기서 느닷없이 득! 한마디, 멋진 얘기를 한마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든가, 와나의 경우. 응? 이런 식으로, 튕겨나가는 비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는, 요거 쓰다가 혼나는 거야. 이게 강준만 교수가 쓴 강준만 그 글쓰기 전략인가?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그 양반 강준만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막판에 천사되기. 막판에 천사되기. 그거 하다 걸리면 죽는 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도 이 사람이 꼭 $5 글쓰기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지질 않았기 때문에 $5 글쓰기 형식을 갖췄는가 이걸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요 문단에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요지를 잘 정리했는가 그 다음에 단락이 4개, 5개 정도 되는가 그리고 각각 단락의 분량들이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이런 형식적인 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돼. 그리고 항상 글을 쓸 때는 개념 정의를 여기서 내가 말했죠. 변화는 어떤 것이고 주체는 어떤 것이고 의미는 어떤 것이고 여기 이 지금 강준영 군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서 보면은 변화, 주체, 의미 이것이 핵심 개념이거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개념의 데피니션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가버리면 읽는 사람은 나중에 미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라. 가령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 자기 개인 블로그에다가 제가 저 지난번에 천안에 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한 내용을 듣은 다음에 저기 그 자기하고 친한 사람하고 술 한잔을 먹고 그 잡담을 했나 봤는데 그 잡담한 얘기를 갖다 자기 블로그에 올려놨어. 근데 읽어보니까 술 먹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술 먹고 남하고 잡담한 얘기 블로그에 쓰지 마세요. 이상직 씨보다 더 심한 경우지 이거는. 그지? 그거 쓰지 마요. 왜냐? 그거는 사담이야 사담. 첫 번째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 어디다 블로그에다 쓴다 그래도 항상 아 강연선생한테 배웠지 다섯 달락으로 못 쓸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써. 이런 걸 쓰고 싶었으나 $5 못 썼다 이렇게 써. 그게 나 그게 정직해. 할 얘기를 뭔가 써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으니까 술 먹고 주저 술안주 삼아 쥐 떠든 얘기를 쓰는 거야. 내가 글쓰기의 원칙으로 말하면 $5 써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이 뭐야, 강준영? 분량을 맞춰라. 분량을 맞춰라. $5 글쓰기에 들어가는 얘기고. 이거 봐. 또 신우시안 옥상에서 잠깐. 빙산의 일각. 다 보여주시봐라. 그래. 요만큼만 쓰면 생각은 밑에다. 요 접점을 놓고, 아, 이야기가 좀 더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독자에게 느낌만 준 상태에서 딱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가 요만큼인데 요만큼만 써야 되는 거야. 요만큼만. 이게 빙산의 일각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어떻게 쓰냐? 글을 쓸 때 요렇게 써. 요렇게 써 글을. 근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그렇게 써야 되나요? 지금부터 말할 거야. 첫째, 다음에 쓸 얘기를 남겨놔야지. 왜 남겨놔요? 다음에 또 써야잖아. 글 한번 쓰고 죽을 거야? 자네는 지금 글 하나 쓰고 죽을 셈인가?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모든 걸 쓰고 다른 주제 쓰면 되지 왜 주제에 빙산의 일각 왜 다음에 쓸 걸 남겨놔야 되냐? 왜 빙산의 일각 얘기해 줄게. 사람이 어? 이거는 이 신비주의가 그건 아니지. 아 신비주의야 무슨 신비주의야 우리가 무슨 이용해야 그런 거 없어. 세상, 이거는 진짜 경험에 따른 내가 선생님한테 이 들은 얘기야. 선생님이 열 마디를 하고 싶으면 한 마디만 말하고 아홉 마디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가령. 너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너 이러이러이러이러해서 죽는다? 그러면 겁을 안 먹어, 상대가. 응? 겁먹지 마라. 이게 뭐냐면, 그 경험치에서 나온 얘기인데, 세상은 넓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이잖아요? 아, 요만큼이라는데, 요만큼만 얘기해서, 열 마디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 중에서 우리가 논거를 갖추어서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나 둘밖에 안 돼. 실제로. 다 끄집어내나 보면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걸 다 끄집어내놓으면은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져. 그러니까 뭐야, 술 먹고 잡담한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술 먹고 잡담하는 얘기 좋아.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내가 읽어보니까 강요원 같은 대중적 지식인은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 나 읽으라고. 그 사람 내가 그걸 읽으라는 건 상상을 못했겠지. 세상은 넓어. 이상직 것도 내가 걷어내는데 내가 못하겠어? 이게 딱 써놨어. 그러면 나는 이게 이걸 쓸 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계급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자기가 데피니션을 해야 될 거냐. 저기가 내가 생각해 계급 정체성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쪽지를 딱 보냈지. 뭐라고 그러냐. 계급 정체성을 그 사람이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쓴 걸 내가 거의 다 읽어봤어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렵게 계급 정체성이란 말 하지 말고 2009년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 계산 딱 숫자 때리면 나옵니다. 내가 그래서 2100만 원 신고했다 딱 내 써서 보냈어. 주민세 포함 세금 100만 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이렇게는. 주변 사람들은 다 계속 변명해. 주변 사람들도 계속 갈고 그 사람을 실천이 어떤지 이 개념 정의가 안 돼 있다고 갈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계속 변명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이냐. 평가를 하는 거하고 그냥 씨부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누군가를 평가한다. 누군가를 평가한다. 그럼 나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딱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를 해야 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령 우리가 그 신상구도 좋아하는 서인영 있잖아요.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서인영 그거 배기 싫어 죽겠다. 내가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고 싶어. 걔를 은퇴시켜버리고 싶어. 맨날 그런 얘기 해요. 근데 내가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어. 왜? 내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어. 왜? 신상구들을 사서 신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 연예인들을 은퇴를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의 취향일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이 발전해서 누구나 블로그를 뭐 쓰니까 너도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한마디는 할 수 있어. 한마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산당 선언 해설서 쓴 사람한테 계급 정체성 진지하게 성찰하라 그러면 그 놈이 얼마나 열받겠어. 공산당 선언 해설서 쓴 놈이 누구야? 나지. 지금 한국에서 계급 정체성을 진지하게 성찰하는데 앞장서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성찰하라고 그러면 어쩌라고. 청년 마르크스 저작 뒤집다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읽어봤지. 지는 얼마나 열심히 성찰하고 있나. 소설가의 각오를 쓴 마루야마 겐지가 한 말이 있어요.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털어놓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나 그러면 계급 정체성 이겁니다. 2100만 원 벌었습니다. 작년에. 딱 했지. 어쩌고 할 말 없잖아. 평가를 하려면 평가의 기준을 제시해야 돼. 누가 뭐 글 못 쓰게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려면 내가 아까 준현이한테 말한 것처럼 변화, 주체, 의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데피니션을 분명히 해야 되지. 그냥 데카르트 읽고 나서 누구나 다 데카르트 방법소설에 대해서 한마디 쓸 수 있어. 야, 근데 데카르트 너무 까칠하다. 이렇게 쓴 건 뭐야? 씨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이렇게 쓰는 거야. 난 데카르트가 까칠하다고 썼지만 이렇게 썼다가 강연생한테 검색당해가 혼나니까 그냥 안 쓸란다. 이렇게 써. 아니 정직하게 그냥 까칠하다 어이없어 괴로워 이런 게 쓰지마. 너도 나도 이게 감정이 막 분출돼서 흘러넘어 계속 막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 까칠하다 쓴 다음에 왜 까칠한지 까칠함의 데피니션부터 내놓고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쓰지 말아야 돼. 그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 읽는 사람은. 그리고 아예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 아 그냥 거기다 대고 내가 평가 기준이 없이 씨부렸구나 잘못했다. 이제 아 내가 잘못했다라는 글자 네 글자 있잖아요. 잘못했다. 그 네 글자를 쓰면 그때부터 발전하는 거거든. 근데 그동안 싸운 가오가 있으니까 이제 아 가오가 뭔 말인지 모르나? 뭔 말이 알아 몰라. 일본 말로 얼굴을 뜻해요. 그러나 단순히 얼굴이 아니라 체면과 뭐 이런 거야. 그동안 싸운 가오가 있으니까 잘못했다 소리를 못 쓰는 거야. 못 쓰면 어떻게 돼? 그날 계속 변명을 해야지. 변명과 아부와 이런 걸 계속 땜질에 땜질을 덧붙여. 그럼 어떻게 돼? 이상직군 어떻게 되나? 찌질이가 되는 거지. 자네 반성했어? 아, 네, 반성했어. 내 블로그에 가서 검사 안 해봤는데, 그 다음에. 아, 그 이론 쓰지 않아. 그 밑에다 댓글로 써. 지적을 받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쓰란 말이야. 안 썼지, 지금. 안 썼지? 그런 걸 내비로 두고 사귀나? 아직 안 썼어. 어, 쓰란 말이야, 그걸. 이걸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걸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발전하는 거거든. 세상에 자존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존심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이 뭐냐? 욕먹을 죄서 아예 앉는 거야. 글을 안 쓰는 거야, 아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썼어, 욕을 먹으면, 아유, 다시 쓰겠습니다. 하는 거야. 응? 다시 쓴다. 어, 다시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잘 써버리면 돼. 그지? 최민 씨, 그지? 오늘 욕 먹었잖아. 잘 쓰면 돼, 그지? 그, 꽝? 아, 꼬면, 아, 너 그만 들어. 환불해. 얼마, 5,000원 환불이야. 두 번 들었으니까. 어? 오늘부터, 아, 4,500원. 환불이야. 괜찮아. 뭐, 어때? 반성하고 다시 쓰면 돼요. 그쵸? 요거. 그러니까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정말,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제가 여간에서 우는 소리를 잘 안 하는데, 정말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강의를 할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들어서 정말 저게, 가능하면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안 해? 안 한다는 듯이. 얘가 오늘 아주 안 좋네? 조한주 씨, 저 지난번에 말한 그 강목은 어찌 됐노? 근데 어쩌다 한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제 강의 듣고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해가 잘 됐어. 응? 이해가 잘 됐어.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됐으니까 자기가 잘 알게 되었어. 잘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선생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착각을 하는 사람이. 어, 잘 알아 이제. 선생이 잘 가르쳐줘서 잘 알게 된 건데 그거를 지가 작 똑똑해서 알게 된 것처럼 그래갖고 맘먹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은 그 이상한 것을 알지 못하리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는 무지하게 쉽게 얘기했는데 내가 한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막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 막 나도 안 한 얘기를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럼 나도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나?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썼나?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맘먹는 사람이 가끔 있다 얘기가. 응? 즉 걸리버 여행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럼 걸리버 여행기 동화책이잖아. 쉽잖아. 아 이러이러한 거 짚어줘서 아 이렇구나 알았어. 그럼 선생은 걸리버 여행기만 읽은 줄 아는 놈들이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맨날 저기 가끔 제가 운영의 가담한 홈페이지에 제가 서평 쓰잖아요. 그 서평에 보면은 최근에도 대청제국, 뭐 이런 청나라 제국 그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저기 뭐 파르티잔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가끔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나한테 정말로 황당한 이메일 가끔 오는데 외국 책은 잘 안 읽으시겠지만 혹시 이런 얘기 미친놈 아니야? 있어요. 내가 아까 말했지 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집에서 쎄 빠지게 이빨 빠지도록 공부해서 읽는 게 따로 있어. 그거 다 말하면 내가 뭐 장사를 1박 2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응?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걸 안 읽는 줄 아나? 읽지. 안 읽고 어떻게 가르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잘 이해해서 저 선생 말 다 알아들었다. 그럼 저 선생하고 나하고 똑같은 차원이야? 아니잖아. 똑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천안 강연 듣고 나서 쓴 얘기가 그거야. 그러니까. 응? 다 알아들었어. 아, 좀 계급정체성에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들끼리 말하다가 찍 써서 걸린 거야. 지금 싸대기 맞은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네? 선생님, 그 책을 읽고 나서 감상문을 쓰는 것하고 서평을 쓰는 것은 형식이... 감상문은 쓰지 마세요. 그 감상문은 뭐냐면 좋았다, 별로였다잖아요. 그거는 전혀 여기 커뮤니케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너만 좋았지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냉정하게 차라리 이 책에서 내가 내 눈에 밟히는 구절이 몇 개다 하고 그것만 적으세요. 감상문. 서평, 이 다섯 달러 형식으로 서평을 쓰기가 어려우면 내 눈에 밟힌 구절만 골라서 적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좋았다 어쨌다 쓰지 마세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독서 감상문을 이렇게 공모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는 그거는 지금 다 제가 지금 이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 폐지할 겁니다. 제가 여론에 뭐 역풍을 받든 뭐 날치기를 하든 뭐 재투표를 하든 간에 저는 그거는 독서 감상문이라는 말을 갖다 사전에서 없애버리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고 분석 행위로 갈 겁니다. 제가 그거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서평을 쓸 때도 항상 다섯 달러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서평을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권의 책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서평을 쓸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게 이 측면에서 읽고 이번에는 이 측면에서 읽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가령 제가 지금 서평을 쓰려고 하는 책이 하나가 벤자민 엘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리학에서 고증학이라고 하는 고증학으로라는 책이에요. 지금 대청제국 다음에 이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어떻게 해서 양쯔강 이남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고증학자로서 성장하게 됐는가 학문 공동체의 초점 형성에 초점을 맞춰 쓴 책이에요. 근데 저는 그 책의 원래 취지는 그건데 저는 그렇게 안 쓰고 그 책의 원래 제목이 From Philosophy to Philology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문헌학으로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성리학하고 고증학이 널리 알려 있으니까 그렇게 바꿨겠죠. 근데 저는 애초에 딱 서평 이렇게 쓰려고 그런 거죠. 이 책이 원래 제목은 철학에서 문헌학으로라는 제목인데 이걸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한 것은 이게 잘못된 번역이다. 즉 철학은 청나라 이때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철학은 완전히 문헌학으로 해체되어 버렸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데카르트에 들어와서 전통적인 음세 철학 다 없어져 버리고 의학이나 물리학으로 다 바뀌어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아예 데카르트 방금소설하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서평을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써도 된다 이거예요. 이 책의 원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파악해내는 부분만. 그래서 저는 그걸 서평을 쓸 때는 항상 단면을 자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책의 일정 부분만 딱 베어내서 그 부분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감상문이라는 게 나올 수 없겠죠. 딱 자기가 읽은 것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고추. 감상문은 쓰지 마세요. 그 용어를 잊어버리세요. 오늘부로. 아시겠죠? 예. 감상문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캠페인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형편이 좀 안 돼가지고 캠페인을 못하고 서평입니다. 서평. 단면을 잘라서 쓰는 서평. 이게 핵심입니다. 예, 감상문은 안 됩니다. 자, 오늘 저 여러분들 나눠준 그 유인물을 먼저 좀 보세요. 그 유인물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년을 위한 서양과학사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서양과학사. 지금 데카르트는 자 수학이라고 하는 확실한 토대 이것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스콜라 철학처럼 자연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도대체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도 없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헛소리의 나열로서의 철학 이것을 벗어나서 가장 확실한 토대 위에다가 철학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카르트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철학을 자연과학으로 해소시킵니다. 철학을 자연과학으로.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읽는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의 제4부, 그러면은 제4부를 보면 제4부가 데카르트 방법소설의 제5부가 자연학적 문제들이에요. 자연학적 문제들. 그 책을 잠깐 봅시다. 자연학적 문제들. 198페이지. 자연학적 문제들. 198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데카르트가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밟고 있다 이랬거든요. 이 그림이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자들을 분노케 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자들 불놓게 한 책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개 같은 자식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밟고 있어. 발로 지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지금 여기 맨 뒤에 앉아 계신 머리 좀 벗겨진 양반 이명훈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 박사 받으신 분이에요. 그 인문학 스터디 공역하신. 얼마나 화나세요? 예? 형님 화나죠? 조금. 저분은 성품이 온화하신 분이라.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그림을 없애려고 할 거예요. 내가 만약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자라면. 아니면 데카르트 발목에다 칼을 꽂아 그려놓는다든가. 지금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적 원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자체를 갖다 거부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원리에 근거한 중세 스콜라 철학의 사변적인 내용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방법소설의 제5부가 자연학적 문제들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죄다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특히나 207페이지를 펴보세요. 207페이지를 보면 영국의 한 의학자가 중간쯤에 이미 말한 것으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의학자가 윌리엄 하비예요. 윌리엄 하비. 바로 이 의학자는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한 사람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즉 동맥의 끝에는 작은 통로가 많이 있고 심장에서 동맥으로 들어간 피는 그 통로를 지나 정맥의 작은 가지로 들어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피의 흐름은 영속적인 순환 이외의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윌리엄 하비의 혈액순환설입니다. 윌리엄 하비의 혈액순환설인데 이 윌리엄 하비의 혈액순환설이 오늘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하비에 앞섰던 갈레노스 같은 사람은 도망다녔어요. 이 얘기 했다가. 재판받아서 걸릴까봐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데카르트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벗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5부 자연학적 문제들 여기는 철학 얘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데카르트가 몸소 습득했던 자연과학에 관한 얘기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바로 넘겨보면 208페이지에 하비의 심장 및 혈액 운동에 관한 해부학적 연구에서 뽑은 사파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피의 그 오른쪽 위에 보면 팔뚝에 이게 끈을 딱 이렇게 묶어놨죠. 이게 끈을 묶어놓고 동맥이 있는 부분을 묶고 정맥이 있는 부분을 묶어서 동맥이 있는 부분을 묶으면 피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아 주먹을 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손으로 해봐야 됩니까? 네? 지금 볼펜 쥐신 분, 네 누구라고 말은 않겠어요. 막 저기 지금 동맥 있는 데를 딱 묶고 놔두면 그 밑으로 피가 안 내려가니까 그 밑에 차가워지겠죠. 그 다음에 정맥 있는 부분을 딱 묶으면 피가 올라오질 않지 않겠어요?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윌리엄 하비가. 근데 이 팔뚝이 자기 팔, 윌리엄 하비 자기 팔뚝이에요. 자기 팔뚝. 이걸 결찰사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로버트 보일의 진공 실험하고 이것하고 이 유명한 실험이 이 당시에. 진공 실험은 뭐냐면 일정한 유리관 안에다가 짐승을 넣어놓고 쥐새끼 같은 걸 넣어놓고 그걸 펌프질을 계속 갖고 진공으로 만들어요. 진공으로 만들면 죽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진공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버트 보일이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로버트 보일의 진공 실험하고 윌리엄 하비의 결찰사 실험 요 두 가지가 이 데카르트 당시에 유명한 실험이에요. 실험을 통해서 자연과학의 현상을 증명한다고 하는 거. 어쨌든 제5부 이 자연학의 문제들 이거 있잖아요. 요것들은 데카르트가 그 당시에 자연철학이 얼마나 경도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수학적 확실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자연과학적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익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러분들 나눠준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맨 위에 갈릴레오는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제작해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망원경을. 그 앞에 브라이는 맨 눈으로, 그렇죠? 근데 티코 브라이는 맨 눈으로 천체를 바라보았지만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제작했다. 그럼 망원경은 우리의 눈이에요, 이제. 있는 그대로를 보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자연이 어떤 법칙 아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일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뉴턴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현재의 자연현상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연현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수학을 이용한 수치 계산을 통해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 거기에서 세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죠. 첫째가 뭐예요? 첫째, 현재의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둘째, 미래의 자연현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한다. 그런데 그것들 모두를 수학을 이용한 수치 계산을 통해서 한다. 요 세 가지가 뉴턴이, 그래서 그게 과학혁명은 완성되었고 이랬죠. 근데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혁명 그럼 무슨 공기방울 세탁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탁기 만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하나 씨, 과학혁명이 뭐라고? 첫째, 자연을 빨리 읽어. 그냥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과학이 하는 일. 두 번째, 미래의 자연현상을 예측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학을 이용한 수치 계산을 통해.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것은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요 세 가지가 중요해. 과학이냐 철학이냐 똑같은 사실을 놓고 과학이냐 철학, 가령 우리 정신현상을 가지고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가령 해겔 같은 사람은 정신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철학자도 이야기하고 과학자도 얘기해. 근데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과학자가 얘기하는 게 달라. 근데 과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항상 정해진 조건 안에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해볼 수 있어야 돼. 그게 과학이야. 과학이니까 재현 가능해야 돼. 여기서 된 실험이 저기서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황우석 걸렸잖아요. 재현 불가능. 아,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야. 그거는 뭐예요? 무당굿이죠. 승구리 당당. 아, 영이 왔습니다. 다시는 안 올 것 같네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 건 나도 해요. 그런 거는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과학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를 들어서 현대 그 정신 분석학 중에 프랑스에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시대를 밝혀줄 유명한 분이 아니라 라캉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크 라캉이라고. 자크와 콩나무의 그 자크야. 이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신 분석학이라는 걸 해요. 정신 분석학이라고. 그러니까 정신 분석하는데 뭐 거울 단계가 어떻네 뭐 이런 얘기 쫙 해. 그거 다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철학이라고. 근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인간 정신을 갖다 고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건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야. 의료 보험 적용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떠들면 안 돼. 왜? 재현이 불가능. 과학적 데이터가 없으면. 항상 그래서 인지과학 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가령 데카르트 책에 보면 그 제 5부 뒤에 보면 동물 전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물 전기 이런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해겔도 정신철학에 보면 최면현상을 동물작이라는 말을 써요. 동물작이라는 말을 써. 이런 말 예전에는 쓸 수 있었어. 그 당시에는 최신의 과학이론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쓸 수 없어. 과학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자연과학에 대해서 적대적인 철학하는 사람 중에 적대적인 사람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과학하는 사람 중에서도 철학에 적대적일 필요가 없어. 자기가 철학이 무엇이고 과학이 무엇인지만 분명하게 알면 돼. 과학은 이거예요. 현재의 자연상을 설명해. 미래의 자연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해. 단, 수치 계산을 통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면 돼. 그건 과학이에요. 가령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앞으로 2년 후에 오늘의 날씨는 이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헛소리죠. 근데 과학자가 예측을 하면 이 어떤 천문학자가 기상학자가 2년 후에 오늘 날씨 이렇다 하고 말하면 그건 과학이죠. 과학. 그러면 우리는 물어. 아, 저는 기상학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해결 내놓은 수치 데이터를 주십시오. 못 내놓으면 뭐야? 그 사람은 철학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죠? 통계를 이용한 사회가 좀. 통계를 이용한 사회가 과학이지. 다만 개연 수학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개연성이 높은 데이터를 내놓는 것뿐이에요. 철학은 개연성이 높은 데이터가 없잖아. 나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연성이 높은 데이터를 내놓는 철학을 해갖고 철학을 없애버리려고 그래 내가. 근데 왜 철학이 인문과학이 있는 거야? 인문과학이라고 하고 싶어서 자꾸 붙이는 거야. 그냥 인문 연습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학생들도 오고. 나는 뭐 학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오늘의 날씨는 그걸 계산하는 시간이 1년이 더 걸린다죠. 그런 소문이 있어. 그래서 계산 안 한다고. 그거 하느니 기다리는 게 낫다. 그게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가령 스티븐 호킹이 빅뱅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처음에 형이상학적 가설로서만 나타났어. 빅뱅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그토록 찾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드디어 증거로 내놨거든. 그래서 증명이 됐어.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생겨날 무렵에 그 모습을 담은 것 있잖아요. 거기 이제 온 거야.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형이상학적 가설에서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빅뱅 얘기를 처음 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과학자가 아니었단 말이지. 아직은. 그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오늘날은 과학이 뭐다 하는 얘기가 다른 정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수학이라는 것을 이용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둬야. 그리고 이것을 내놓은 것은 바로 뉴턴이고 그러니까는 18세기 유럽 사상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있죠. 요게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됐건 그 이후에 나온 철학자들은 다 칸트에 이를 때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다 뉴턴의 똘마니들인 거라. 그래서 이 뉴턴의 이 자연과학이 미친 영향이 철학을 너무나 강하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 헤겔이고 헤겔이 자기가 쓴 책 중에 자연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연철학은 뉴턴과의 대결로 이루어져 있어요. 졌지지가 무슨 수로? 제가 헤겔철학 전공자지만 졌어요. 헤겔 안 돼. 제가 자연철학 읽으면서 계속해서 여기다 메모를 써서 안 되겠다. 파산해라. 더군다나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자체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퍼지게 되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같은 능력을 가진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도 강제적 억압이나 구속이 없으면 제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낙관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낙관론을 가지게 됐죠. 이 낙관론은 물론 나중에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이 무뎌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연과학의 발전이 사회적인 영향을 이렇게까지 미쳤다는 것. 따라서 뉴턴의 사상은 계몽사상가들에게 권위에 대한 회의와 자유방임의 신념을 불어넣었고 나아가서는 프랑스의 혁명사상을 고취하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뉴턴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 뉴턴하고 로크 이 두 사람은 프랑스 혁명에 말하자면 저 먼 아버지쯤 돼요. 볼테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로크나 뉴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갈레노스가 있어요. 베살리우스가 있고 고대 로마 시대 의학자들은 갈레노스 인체 구조 및 작용에 관한 이론이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베살리우스가 인체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갈레노스의 이론에 대해서 도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고 도전한 자는 처형당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아무도 갈레노스 이론에 의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살리우스 책은 갈레노스의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베살리우스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떠돌아다니다 생을 마쳤지만 그의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랬죠.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하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방법소설의 제5부에 나오는 영국의 의학자 윌리엄 하비. 이 사람은 결찰사실험, 아까 그 그림, 우리 몸에는 항상 같은 피가 순환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피는 항상 새로 만들어진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하루에 피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날마다 피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겠어? 칼슘을 갖다 그냥 막 이렇게 엄청 먹어야겠죠. 하비의 혈액순환설은 그냥 단순한 자연과학의 이론인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기계와 같은 것임을 증명해버린 거라.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과학혁명으로 천상계가 더 이상 신비로운 신의 세계가 아닌 것이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뉴턴이 아 저거는 수학에 의해서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다 얘기했어. 그 다음에 하비에서는 인간의 몸도 더 이상 신비로운 신이 창조물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뉴턴과 하비 이 두 사람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데카르트가 이 당시에 자기의 철학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뒷받침으로 삼았던 수학적인 확실성, 그리고 이런 자연과학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둬야 되겠다 이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 읽은 부분이. 그러니까 근대 과학혁명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정말로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석학이라는 이름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고 정말 그 이름이 모자랄 정도로 훌륭한 분 김영식 교수님이 쓰신 과학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화학과를 졸업하고 과학의 역사를 전공하신 다음에 지금은 화학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 동양사학과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야.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석학이죠. 이분이 과학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과학혁명에 관한 한은 전 세계적으로도 탁월한 책이에요. 과학혁명, 요걸 보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